네가 너무 예뻐 so bad. 네가 너무 예뻐 so bad. 나는 너만 보면 원래 나는 너한테만 더 그래. 빛이 난 너의 얼굴 몸에 구축화시하지만 뭐해 더 빠져들어가 너한테. Son 차갑게 내 앞에서 말 솔직하게 해줘. Yeah. 가끔 난 걱정해 난 너무 빛났어. 남자들 쳐다봐 내 맘에 안 들어. Because the way you dress and your body 남자들 미치게 해 그래서 나가지. Don't need high heels 그냥 청바지와 운동화 and a little bit accessory. T-shirt만 입어도 you're perfect baby. 이런 네가 좋아 I got some more to say.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때난 괜시리 불안해져. 네 거라고 말해 나한테 매일 더 원하고 또 원해.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때난 괜시리 불안해져. 네 거라고 말해 너한테 매일 너 하나만 생각해. 네가 너무 예뻐 so bad. 네가 너무 예뻐 so bad. 너만 보면 원래 나는 너한테만 더 그래. 미쳤나 보면 볼수록 더 yeah. 머릿속 너로 가득 채워. Ooh. 심장까지 번져버렸어. Yeah. 내 숨소리만 너가 빠져. Hey girl, 네가 정말 눈부시잖아. 너의 아름다움이 몸 빛이 나잖아. All the mother guys 지나가면 반해 버렸어. 난 불안하게 돼 너에게 빠진단 말이야. 옆에 있고 싶어 너 보는 시선 너무 많아. 여기저기 거기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. So please 두 손깍지기고 밀어다줘. Stay by my side 제발 나를 꽉 안아.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 때 난 괜시리 불안해져. 네 거라고 말해 나한테 매일 더 원하고 또 원해. 다른 남자들이 그냥 너를 볼 때 난 괜시리 불안해져. 잊지 마, 네가 너무 잊지 마, 누가 봐도 너.